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폐막식이 28일 평양의 과학기술존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이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해외동포 대표단 대표들과 주조 외교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졸라미에 출품했던 도서들과 자료들을 기증한 단체들의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